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야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개발자는 회사원입니다. 먼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서 있는 소개부터 시작해서 전화 그리고 이번 화까지 솔직히 하루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대본을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뒤에 몇 회까지 제가 한 번에 녹음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누구나 아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아는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당연한 말이잖아. 아니면 업계가 아니더라도 이걸 좀 관심 있게 세상 돌아가는 걸 봤던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게 뻔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프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씁쓸해지고 우울해지니까 안 할래 이런 이야기라고 이렇기 때문에 다들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픈 이야기라고 해서 안아의 버릇 하게 되면은 우린 그 우울함과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모르게 되죠. 먹어봐야 그 맛이 뭔지 아는 거고 맞아봐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야 내가 남을 때렸을 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아프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먹어봐서 맛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먹였을 때 똑같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겠죠. 다른 사람한테 먹여보고 싶어지는 거고 뻔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이름에도 있듯이 이건 정사가 아니라 야사입니다. 뭐 어느 회사가 무슨 게임을 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를 올렸고 뭐 잘 나갔네 못 나갔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다 뉴스가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게임을 만들어낸 개발자 아니면은 그런 게임을 만들어가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해주는 거나 뭐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솔직히 이 업계가 굉장히 좁기도 하고 또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발자는 회사원이다.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는 저도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게임에 대한 꿈.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겜돌이였으니까요. 그런 겜돌이 입장에서 봤을 때 게임 개발자라는 거는 정말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할 거다. 뭐 공무원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뭐 봄에는 이거, 여름엔 이거, 가을엔 이거, 겨울엔 이거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진 않을 거다.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요구를 들어야 될 테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날 흥분시킬 거고 그래서 절대 이 직업에서는 슬럼프나 매너리즘에 빠질 일이 없다. 그래서 전 이 직업을 택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이건 정말 개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뭐 긴 경력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개발자는 회사원입니다. 정말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가 추구하는 그 이익을 쫓고 회사가 정해놓은 일정을 맞추고 그리고 회사가 그 딱 잡아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뭐 혁신적이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회사가. 근데 또 막상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아 그러면 이건 시장성이 있나? 그거를 보고 그거를 시장성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기각시켜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회사가 뭐 어디서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땅 파서 막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내놓고 팔려야지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도 돌리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시장성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건 게임 회사라는 거죠. 상품을 판다기보다는 게임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은 상품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 회사인데 그럼 게임 회사라면은 이 내가 팔 상품이 게임이라면은 시장성보다는 게임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잘 만들어, 그러니까 빵집에 비유하자면은 잘 구워낸 빵, 쿠키 이런 게 시장성이 더 높잖아요. 그죠? 물론 잘 구워내고 뭐 그렇게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돼,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잘 만든 그런 음식들이 더 잘 팔리는 거잖아요. 맛집이 더 불티나듯이. 그렇다면 게임 회사도 정말 재밌는 게임, 게임성이 높은 게임이라면은 당연히 그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런 무책임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성이란 건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게 더 재밌다 저게 더 재밌다라는 거는 재미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인 도표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임성에 무게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성에 무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게임성 하나만 믿고 내가 이 게임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서 엄청나게 성공했다 라는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그런 선례가 있었다면은 그런 선례가 있었다면은 게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들이 그렇게 발전을 해나갔겠죠. 근데 그런 일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옛날 그 MMORPG 한창 부흥기가 오기 전 리니지가 처음 떠서 엄청난 수익을 이룰 때 그때 정도라면 있을지 모르죠. 그때라면 정말 아 우리는 이런 게임 저런 게임 막 외국에는 이런 게임들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와우가 막 뜨게 되고 막 그럴 때였다면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모바일 게임이 창궐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게임성보다는 시장성을 따지고 수익을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그런 걸 이제 요구하게 되고 개발자들한테 그럼 개발자들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회사에 종속돼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 뭐 게임성을 내놓고 게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수익 구조 그리고 빠른 개발 얼른 만들어서 얼른 내야죠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고 그런 개발 방식들이 이젠 정말 개발자를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게임 회사 사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돈만 이렇게 돈을 쫓는 건 아니냐 라고는 하는데, 돈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돈을 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어내지 않으면은 회사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쫓아야 되죠. 근데 그 돈을 쫓는 방법들이 너무 불명확한 거예요. 이 게임이 재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50% 이상만 된다 하면은 이 게임을 내겠다,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게임이 재밌는 건지 재미없는 건지, 재미있다면은 이 재미로 나가서 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점점 수익 구조만 창출하게 되는 거죠. 무슨 패키지, 뭐 무슨 유료 상품, DLC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면은 이 수익 구조는 지표를 낼 수 있으니까, 뭐 어느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수익 구조를 냈더니 연매출이 얼마가 올랐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러이러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넣자. 문제는 이 수익 구조란 게 게임성과는 무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게임성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제가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게이머로도 봤어도 그래요. 제가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야, 이 수익구조는 정말 양아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근데 그걸 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또 봐주고 싶지도 않고, 참 딜레마죠. 그런 업계에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업계에서 살아남고 있고요. 아무튼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화의 얘기는 그겁니다. 개발자라고 해서 뭐 게임에 대한 로망을 실행시키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은 개발자를 개발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원으로 보고, 개발자들 역시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